50 languages. 41. 41. 41. الاتجاه الصحيح. 길 묻기. 길 묻기. أين هو المكتب السياحي؟ 여행 안내소가 어디예요? 여행 안내소가 어디예요? هل يمكنك إعطائي مخططا للمدينة؟ 도시 지도가 있어요? 도시 지도가 있어요? أيمكنني هنا حجز غرفة في فندق؟ 여기서 호텔 방을 예약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호텔 방을 예약할 수 있어요? أين هي المدينة القديمة؟ 구 시가지는 어디예요? 구 시가지는 어디예요? أين هي الكاتدرائية؟ 성당은 어디예요? 성당은 어디예요? أين هو المتحف؟ 박물관은 어디예요? 박물관은 어디예요? أين يمكنني شراء طوابع بريدية؟ 어디서 우표를 살 수 있어요? 어디서 우표를 살 수 있어요? أين يمكنني شراء زهور؟ 어디서 꽃을 살 수 있어요? 어디서 꽃을 살 수 있어요? أين يمكنني شراء تذاكر سفر؟ 어디서 표를 살 수 있어요? 어디서 표를 살 수 있어요? أين هو المرفأ؟ أين هو الميناء؟ 항구가 어디예요? 항구가 어디예요? أين هو السوق؟ 시장이 어디예요? 시장이 어디예요? أين هو القصر؟ 성이 어디예요? 성이 어디예요? متى تبدأ الجولة؟ 투어는 언제 시작해요? 투어는 언제 시작해요? متى تنتهي الجولة؟ 투어는 언제 끝나요? 투어는 언제 끝나요? كم تدوم الجولة؟ 투어는 얼마나 걸려요? 투어는 얼마나 걸려요? أريد دليلا سياحيا يتكلم الألمانية. 도거를 하는 가이드를 원해요. 도거를 하는 가이드를 원해요. أريد دليلا سياحيا يتكلم الإيطالية. 이태리어를 하는 가이드를 원해요. 이태리어를 하는 가이드를 원해요. أريد دليلا سياحيا يتكلم الفرنسية. 불어를 하는 가이드를 원해요. 불어를 하는 가이드를 원해요.